5월 16일 월요일. 흠없이 살기를 힘쓰며 주의 날을 고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의로움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아니라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심판의 불로 만물이 다 타서 사라지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는다면 도저히 죄와 짝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인생의 바른 목표와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본을 쫓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해져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함부로 풀어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형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입니다. 나의 묵상. 베드로는 아직 오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한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요구와 말뿐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속의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 바라봄의 법칙은 바라보는 대로 가치관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한다는 것이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날의 약속이지만 정작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 현재 내 일상에서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일상에서 바라봄을 놓친다면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은 내 삶에서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나의 적용. 청년은 비전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가 된 것은 물론 어려운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결혼, 직장에 대한 고민도 비전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청년이 그 고민에 너무 매여 기도 중에 미래에 대한 답만 얻으려 한다. 나도 비전에 대해 큰 관심이 있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비전과 상관없이 지내지 않는가. 특히 요즘은 반복되는 일과에 지쳐 수면감 없이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다. 은혜로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함께 하심은 간과하고 답답함과 무기력함만 가득하다. 다시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요즘 소홀했던 큐티와 기도에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사모해야겠다. 마치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전부인 것처럼. 나의 기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날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